Hola, buenos días, chicos. El día de hoy escucharemos en las horas VIP One of a Kid, concierto de G-Dragon. Espero lo disfruten. Yeah, 저 푸른 하늘 위에 태양처럼 승리를 향한 우리 열정을 더 yeah 무대를 장악하는 게릴라 전투의 리더 T.O.P.D. 성과 나 G-Dragon이여 소리 질러 wah wah wah 세상을 우리들의 메아리 더 목청을 높여 막은 걸 지워 삼켜 yo yo 괜찮은 다소녀 어리지만 어리석지 않아 단 음악으로 미래를 꿈 부른 아이들 이 시대가 모두 원하는 새로운 음악과 즐거운 풍악 못 느낀다면 그대들은 이 시대의 That's right, yeah. Oh, that's right. Oh, oh, oh, oh. We did a big band. Yeah. 아무 말 안 해도 그래. 아무 말 안 해도 돼, baby. Yeah. Una selección especial de DJ Aide y DJ Toki. En nuestra nueva casa,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Vips, ¿todos listos? Comenzamos. 모두가 떠나도 그대와 함께 있어줄 우린 빅뱅 뱅 뱅이라 하죠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Yeah, I'm so. 신나게 바바바를 굴려 눈 굴려 에너지 드링크 한잔 올려 졸려 시원하게 싹비 부어 말아 돌려 대기에 인겨제 막아 눈초 신경계 여울에 비친 내 모습 너무 위험해 I said mother, father, who are you? 여긴 어디? Don't matter I'm a D-boy Yeah, 분화가시라 dessert. Now six in the morning. So where are you going? Shh. I'll let it go, let it. 시간을 가지 뒤닥닥을 비켜라 띠띠빵빵 우린 아직 집에 가기 싫어 해는 지지겠어 Mother, father, who are you? Wait. 딱 한 번만 더 뜨기고 가 Feel good. I feel good.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너에게 싫다고 이유가 뭐니고 화가 난 내 표정 모든 걸 보여줘 슬프게 해 그래도 좋다고 기회를 달래도 한 번 돌아선 네 모습 차가운 그 미소가 미워요 거친 네 전화기에 I still still pretend 내 집 앞 편지 연매 아직도 pretend 이제 난 미래해도 I will still pretend wow, wow. 영원히 함께 하던 그 말들 순간에 다 커만 보내라고 No 그들 왜 아무렇지 않냐고 Hey 나에게 부대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오! 이제 입어야죠, 겨울 되니까. 와! I love it. 조금만 한 놈이 나와 무대를 휙휙 쳐 맘에 영안 들어 눈을 봐 보고 개 돌려도 미리 자리 가는 거 거기에 맡길 사진으로도 배대 미친 착해도 없어서 못 봐라 나 때문에 못 살아 Get back 이건 장난 아니야 Young and rich, that's not a 말이야 It's so unfair, so what? That's a cake,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장난 아니야 La la la, 예쁘게 좀 봐주세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La la la, 귀엽게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Yes sir, I'm one of a kind 대충 말하고 Yes sir, I'm one of a kind I just wanna know Can be some more it out Hey young, get it now What's up, I go with you What's up, I'm not No, hey young, get it now What's up Let's go 나 따라 hey yo 나 따라 hey yo 나 따라 hey yo 나 따라 hey yo 나 따라 hey yo 나 따라 hey yo 나 따라 hey yo 나 hey yo Turn it up Yes sir One of a kind What? Yes sir Just wanna know, 좀 비싼 목이라 계속되는 GDN 사랑이의 판타스틱 콜라보 땀났어 땀 땀났어 땀났어 더워요 이놈 막 그렇지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You're ready for this, right? Guess who's back? Guess who's back? See ya! But don't really get better than this. Don't act like a surprise. What's gonna happen sooner or later, babe? You could go to leaders on the new school.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Television에 내가 나오면 What's up?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Got it sweat 따라하기에 벅찬 사랑해 예쁜 애들 줄 서 What's up? 너 나만 바라봐 What's up? 싸우던 맘다 추천 이제 컴컴이 내가 이래서 피곤해 연락은 하나 가지고 Fast to leave to young to die 눈치부 작지만 내 목소리 Calling for 나인 적지만 내 바닥에 Calling for 한 번 돌았다 하면 Don't worry I'm G-G-G-G baby baby G-D-G-D baby baby You want fame? Playing this stupid little game You should check your girl's phone Face on the frame Cause I'm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hot, wanna. Then a cheeky got you picture, I'm lady that gay. But I'm flipping and forgetting I drew it. Wanted up, gay. Ready or not, here I come, you don't care. Voila, 네 웃는 모습을 담은 유난히 흥분신 girl. Oh baby, 네 하루 속 난 아마 로맨틱한 내 트럼 날 울고 웃게 하죠. No no no, 잠들지 못하겠는데 네 이름을 불러보는데 눈 수줍은 듯 고개를 돌리고 너 매력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춤처럼 걸음만 될 수가 없어. I don't know much I love you. Every time I come close to you, every time I'm kissing you, feel like I'm gonna dream. Every time I get butterfly, beautiful girl, 무심코 당한 twilight, 너의 이름 세 글자 너무나 설레는 girl. Baby, 네 작은 상처 하나 내가 아물게 해줄게. 나의 사랑 기대해. Yeah, 넌 마치 나비처럼 꽃차차 날아다니는 저 아이처럼 순수한 눈망울들 먹고 해라와이 하늘 하늘 거리는 몸신 아른아른한 네 눈빛 나 어떻게 됐나 봐. One girl who love you like you. Every time I come close to you, every time I'm feeling you, feel like I'm gonna dream. Every time I get butterfly, 내가 약속하게 어긋나더라 속하게 just another day's not 똑같아. 뭐 이렇게 복잡해. 넌 남자를 못 믿는지 사랑도 영원할 수 있는지 밀고 당기는 건 왜 하는데 좀 더 솔직하게 볼 순 없는데 내 눈을 봐. You see my eyes, see my lips, you listen to my heart. 들린다면 답해줘 내 볼에 kissing heart. Natural high, yeah, that's we all I'm seeing. 너 안에 설레임만 가득하다면 우린 never ever gonna break up. Yeah, I come close to you, every time I'm feeling you, feel like I'm gonna dream. Every time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달나라 춤추는 나의 허니 콩 콩가.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Yeah.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만 나 웃고 말하지.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잠이 들죠. 너무 초라해 now 널 많이 좋아해 now 과 네가 떠나는 파란 하늘 내 눈에 노랗게 멍 보여. 근데 너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 있어 아니 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아니 보고 싶어 my baby. 처음에는 애틋했지 다들 그래 하면서 왜 그랬지 가슴으로 유리 깨지듯 손에 낀 바지가 빛바래지듯 날카로운 베이드 속박이란 사슬에 목이 제이드 늘 추울추로만 날았던 너와의 기억도 풀리지 않다 너의 빈 상처만 남아 싫어도 헤어져라 말은 끝까지 참았어야만 했는데 싸우고 다투던 그때가 지금보다 낫을 텐데 네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아 우리 함께 더 많은 시간들 되돌릴 수 없나 낯선 내 맘은 이리 울적한데 말아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을 잡고 싶은데 이제 아무도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좀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2층, 3층 잘 보여요? 내 마음은 같이 있어요, 거기에 가지 못해서 굉장히 막 아쉽네 네. 잘 보여요, 이쪽은? 갈까, 그니? 아, 여기 오니까 또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게 역시 좋네요. 그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조금만 가면은 팬분들이 섭섭해 할 테니까 저기도 한번 가야죠, 그쵸? 별로 안 오냐면 안 가고. 나도 괜찮아. 강요하지 마라. 가도 돼요? 알았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더 콘서트 온 것 같죠? 그죠? 좋아요? 나이스요. 이렇게 항상 모든 팬분들이 저랑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래 있으면은 앞에 분들이 힘드니까 이따 또 갈게요. 여긴데 어떻게 가야 돼? 할 수가 없죠. 일단 오늘 콘서트 제일 첫 번째 곡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네, 신곡인데 신곡을 오프닝에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역시 VIP 팬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수 따라간다고 음악성이 참 있어요. 그죠? 한번 들으면 딱 이렇게 리듬도 탈 줄 알고 굉장히 감명 깊게 감사하게 저도 잘 놀았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뮤직비디오도 공개될 거고, 노래도 공개되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뭐라고? 내가 진짜 한 명 한 명 난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그런 거 하면 막 너무 민망하고, 승리가 시켜서 했는데 진짜 내가 콘서트에서는 도무지 그거를 할 자신이 없어. 1닭이 1은 기여하니 2닭이 1은 기여하니 이렇게밖에 할 자신이 없네요. 네.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다음 곡은 굉장히 잔잔한 노래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할 분이 계신데 저희 밴드의 기타리스트와 함께 할 겁니다. 저스틴! 박수 쳐주세요. 광 팔아요? 저 저한테요? 아 우! 자 우린 이제 갈 거야. 여긴 상하이야. 같이 가볼까? 같은 이 남자 봤어. 혹시나 했던 내게 감히 맞았어. 네가 준 반지를 끄고 완성인 팔짱을 끼고 그냥 여기까지만 말할게. 진대어 위는 너는 내게 화를 내. 그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대. 나는 네 눈치 살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그래 널 위해 거짓말 할게. 난 뭐 하지는 네가 미워. 이 기다림이 싫어. Some is no good 하고 네가 슬퍼할 때면 나는 죽을 것만 같다고 baby. 그 입술보단 내가 못하게 뭐야.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바보같은 것만 있을 거야. 그 사람 얘기를 할 땐 행복해 보여. 이렇게라도 웃으니 좋아 보여. 그 정말 사랑한다고 마치 영원할 거라고 묻는 네 호흡이 너의 친구들 모두 그를 잘 알아. 뻔히 다 보이는 건 너만 외모. They say love is blind. Oh baby you're so mine. 제발 헤어지기를 바랄게. Oh. 나 몰라지는 네가 미워. 이 기다림이 싫어. So is it 너라고. 네가 슬퍼할 때면 나는 죽을 것만 같다고 baby. 그것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도대체 왜 나를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바보같이 지내고만 있을 거야. 인상차이 야구노 고급 레스토랑 넌 잘 어울려. 하지만 네 옆 그 액션 정말 아닌 너랑은 안 어울려. 네 앞에 쓰고 짐이 술 지며 이불과 머리결을 만지며 속으로 분명 다른 일을 생각해. 어쩜 그럴 수 있지. 네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더 잘해줄게. 네가 작은 강한 아픔 내게 좀 나눠줄래. 난 좀 받아라고. 그대 사랑이 왜 나란 걸 몰라. 그것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 그것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거야. Estás escuchando las horas VIP, solo en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Don't leave me. 아무 감정 없이 새로운 밤도

안녕.